KBS 기자석.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은 학습에 불편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실습을 필요로 하는 공대, 음대 계열의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느 때보다 논의할 내용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겨울방학 동안 이루어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은 2021년도 한양대학교의 등록금을 결정지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석 정말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기자석 주자인데요. 겨울방학 때 있었던 학내 이슈 중 학우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좋은 주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금 심의위원회, 어떤 기구인가요? 등록금 심의위원회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구로 학생 대표와 학교 측 인원,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의 1년 등록금을 결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대표는 서울 캠퍼스 학생 대표 2명과 에리카 캠퍼스 학생 대표 2명, 대학원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학교 측 위원 5명, 회계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렇게 총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2021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4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대비하고자 등록금 학생 소통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등록금 학생 소통위원회는 등록금 의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 학우분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자료를 만들고 등록금 심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 개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총학생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다 보니 등록금 학생 소통위원회를 조직해 학생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각각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리고 그 회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1차, 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정과 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현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등록금으로 마련된 각종 행사 및 실험 실습을 위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미집행되어 이에 대해 학교 측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3차 회의에서는 학교 측이 제시한 2021년 등록금 책정안을 확인하고 학생 측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책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측은 총 3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을 1억 5천만 원 책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비 2억 원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 학생의 대면 행사가 가능할 시에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1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가지 추가 요청을 학교 측에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추가 요청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공대, 음대, 자연대 등 실험과 실습 수업이 핵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단과대와 학과에서 지난 2학기 후반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학교 측에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팀과 실무협의에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학교의 회계로 대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현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 측의 요청에 답변을 했습니까? 먼저 특별장학금 1억 5천만 원 책정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장학금을 라이언 장학금으로 통합하는 게 어떻냐는 답변을 했지만 학생 측의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이 기존 장학제도의 빈틈을 채우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박에 인정을 하고 학생 측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환경 개선 비 2억 원 책정 요구에는 시설 공사 같은 부분은 학교 측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므로 교육 환경 개선비를 학생들이 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수준의 예산인 5천만 원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측은 학교 측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답변에 공감하며 제안을 수용했고요. 세 번째 요구안에 대해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경으로라도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두 가지의 추가 요청에는 공대, 음대, 자연대 학생들에게 특별한 보상은 어렵지만 수업질 개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 나가며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비교육용 시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에 부과된 것이 사실이며 학교에 비등록금 회계로 납부하였으며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3차 회의 이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등록금 학생 소통위원회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설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이후에 마지막 4차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최민아 기자, 마지막 4차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4차 회의에서는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전부 동결했고 입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은 동결하였으나 학부생 입학금은 31%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가 공학 계열로 소속 계열이 변경되어 등록금이 540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학생 측에서 요청했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협의하였고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실험 실습과 관련한 각 단과대학별 실험 실습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학교 본부의 협조 공문 발송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끝으로 등록금 소통위원회는 해산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에 걸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된 만큼 많은 내용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우들은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준비하신 인터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익명의 한 학우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문조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수업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수업임에도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일 때랑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특별장학금이 또 한 번 편성될 수 있었고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을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바람이 있다면 다음번에 꼭 등록금이 좀 인하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학우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민아 기자, 오늘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런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학생들도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감의 균형추를 맞춰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중 다시 진행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최민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GBS 기자사. 이 시간엔 겨울방학 동안 이루어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하죠. 서로의 코와 입을 가리고 상대의 표정을 읽지 못합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대방송국 역시 화보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구봉규,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